이 시간에는 너리 묘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농장의 젊은이들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새날의 청춘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내 이름 묻지 마세요. 이름을 묻지 마세요. 이름을 묻지 마세요. 그 무슨 큰일 했다고 이름을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같이 가자요. 이상으로 너림이 꼭 보내드렸습니다.